쓰시지만 이미 사는 세상이 있습니다. 일찍이나 소해가 뜨니 일어나세요. 도는 것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전보시 알람시계가 울린다. 마냥 사람들이 꿈꾸는 동안 근교는 이미 침대 속 일어난다. 노트북과 반항을 어깨 메고 어머니 기세를 받으며 세상을 접목하러 나갑니다. 돌아오는 날이 있고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할래 리본을 묶고 실제 무대에서 춤추는 꿈을 꾸세요. 그녀는 힘이고 빛이다. 확고하게 돋고 무엇이 크는지 알아라. 아주 작지만 욕만은 거대하다. 마리아 에드와르다. 그녀여는 결실설이지만 그녀는 승리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교실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빛난다. 세심한 눈 시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춤을 추며 세상은 넘쳐서서 지켜봅니다. 그녀가 파운 발걸음 위 가벼운 비로는 있지만 여유가 없다. 순장이 강하고 리듬감 있게 뛰며 그녀는 큰 꿈을 꾸고 있고 아무도 그녀를 막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전화력사가 너무 많아요. 그녀는 힘이고 빛이다. 확고하게 걷고 무엇이 끄는지 알아라. 아주 작지만 욕만 거대하다. 마리아 에드와르다. 그녀는 결실설이지만 심호흡을 하고 간다. 나의 일이 언젠지 알고 있으니까 아침 내 믿음을 세워줬습니다. 그녀는 힘이고 빛이다. 확고하게 떴고 무엇이 끄는지 알아라. 아주 작지만